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제목은 죄가 더한 곳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로마서 5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고해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모순적인 표현이 될 만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제기했던 그 죄와 율법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데는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 아니냐,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봉학선생의 역할을 해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냐고, 그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죄와 은혜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 또한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잘 이해하여 우리가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잘 서나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 은혜의 관계를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죄와 은혜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곧바로 이제 내일부터 사용해 보려고 하는 로마서 6장 1절로 넘어가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위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 중에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사실상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여인을 죄인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죄를 지은 자였으나 그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장 확실한 죄와 은혜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연관성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두 번째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고백을 같이 살펴봅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향유 부은 여인 못지않게 많은 범죄를 범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범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도록 족하도록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우리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복된 소식인 것을 아울러 소개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했습니다. 죄가 이렇듯 우리 삶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듯이 이제는 용서함 받은 그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역사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모순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에 가득 찬 찬양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즐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았던 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원리 앞에 갇혀 있었던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단 한 번에 나를 건져주시고 행해 주셨으니 해방시켜 주었으니 누가 이런 기쁨을 우리가 알고 또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요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기쁨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찬송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어 늘 또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